리히텐슈타인 공국 왕자인 알프레도 자문 리삽입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평화기금 대표단이 과학기술조언당을 참관했습니다. 이 밖에 그들은 주체 사상탑, 옹류아동병원, 태권도 성지관 등을 참관했습니다.